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청취자 여러분,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추수감사 찬송을 한 곡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이 계절에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때는 이제 겨우 파종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요. 나무들도 아직 핵과일을 내기에는 터무니없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는 것이 정말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추수의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계절적인 추수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가을이 되면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해집니다. 대문겨 대추나무가 빨갛게 익어가고 뒤뜰의 감나무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열매가 맺히고 넓은 마당에서는 한바탕 타작하는 소리로 잔칫집 같은 분위기가 우리들을 기분 좋게 하지요. 어느 시골교회에서의 추수감사주일에는 지게에 쌀가마니를 지고 오시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느끼는 추수의 기쁨은 정말 크고도 컸습니다. 또 하나의 한 해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추수입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생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며 느껴지는 것인데요. 저는 항상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 아,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마지막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골몰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인처럼 보여지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추수입니다. 오늘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의 작사자인 헨리 알포드는 바로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세상 추수를 배경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영혼 추수를 노래한 것으로 마치는데 복음 사역이 왕성하던 1800년대 중반에 나온 이 찬송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7절까지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찬송은 4절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찬송을 소프라노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끼고 돈내 하나님. 이제 이 찬송의 가사를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그야말로 풍성한 추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후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는 것이요. 찬송을 드높여서 감사를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 있거니와 하나님은 감사의 찬양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밭에 기쁨의 씨를 심으셨고 감사의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2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성경적 근거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밭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농부로 비유되면서 주님이 씨를 뿌려 싹이 날 때에 좋은 싹도 나지만 가라지도 날 것이라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마귀도 가라지를 뿌려 좋은 곡식과 같이 자라나게 한다지만 결국 사탄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슬픔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처음 잎이 나올 때는 비슷하여 모르다가 이삭이 나올 때쯤 구분이 되지만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처럼 주인은 그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시며 그대로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같이 자랐으나 마귀가 뿌린 씨의 결실은 불로 들어가게 되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 착실한 알곡, 순수한 알곡이 되어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작시자는 추수의 주님께 간구합니다. 3절은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잘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가 뿌린 가라지뿐만 아니라 그 마귀까지 주의 밭에서 깨끗이 없애버리신다는 것이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간직해 된다는 것으로 역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의 내용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4절은 영혼의 추수가 그 주제입니다. 세상의 추수에서 영감을 받아 완전한 영혼의 추수 찬송이 되었습니다. 마치 추수의 일꾼들이 풍성한 수확을 해놓고 주인이 어서 속히 오셔서 그 추수한 곡식을 가져가기를 재촉하듯 영혼의 추수꾼들이 추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알곡들을 주의 곳간에 간직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절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좋은 씨앗으로 싹을 잘 틔우고 잘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의 가라지에 치이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거두시길 원하는 영혼이 있는가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구촌 교회 찬양대의 힘찬 찬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물론 원래의 곡을 편곡한 것입니다만 원작곡자의 곡도 그렇고 이 합창도 아주 경쾌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 찬송곡의 원작곡자는 조지 엘비입니다. 영국 켄터베리에서 태어나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무려 47년간이나 오르가니스트로 또한 지휘자로 활동했다고 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풀룬 연주로 듣는 감사하는 성도여를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